기생전고 다 헌 줄로 아래요. 내 듣자 하니 이 남은 꼴에 춘향이라고 하는 일색이 있다는데 그 점고에 불참이 되었으니 어쩐 일인고? 예, 아래옥기 황송하오나 춘향은 본시 기생이 아니오라. 올라가신 도련님이 머리를 연쳤기로 자기 집에서 수절을 하고 있나이다. 수절을 하여? 예. 지가 수절을 한다면 사부댁에서는 요절을 하겠구나. 어? 잔말 말고 빨리 불러들이도록 해라. 다른 사람 같으면 사령이 나갈 터인데 체면이 있는지라 행수 기생을 불러 분부하시되 너 이대로 춘향 집을 빨리 나가 사또 부르시니 신도 지체 아니 들어오면 큰일이 날 테니 곧 다리고 오도록 하여라. 행수 기생이 나간다. 행수 기생이 나간다. 대로 변두로 나가면서 춘향 운전 탐도하여 손별 땅 따고 두다 정절 부인 애기씨 수절 부인 마누라야 이 마눈 정절이 되었으며 이 마눈 수절이 되었으랴 육방이 손도 각참 토목이 다 죽어 난다 들어가자 나오라. 아이고 여보 행수 형님 형님과 나와 무슨 혐오가 있어. 사람을 부르면 조용히 못 부르고 화젓 가라 끝내지 떨을 땅땅 떨어 부른가 마소 마소 그리 마소. 행수가 춘향 말을 듣고 좀 수그러졌겠다. 사토께 들어와서는 춘향을 먹는 뒤 태토 이상으로 먹겠다. 사토가 부르면 사령이 나올 텐데 자네가 어찌 왔냐 하며 죽었으면 죽었지 영으로는 못 간다 하옵니다. 오, 이런 격심한 년이 있나. 어서 바삐 춘향 잡아드리도록 해. 이때는 굴로 사령이 나간 헌디. 굴로 사령이 나간다. 사령 굴로가 나간다. 산손 달판가지 남일 광당 안 돌려 달래 용차를 딱 붙이고 거덜거리고 나간다. 예, 김본소야. 듣고 안 올린 봉지를 제쳐서 소소리 광풍 걸음 깨를 잃고 칠비치 툭툭하려 춘향 문전을 담고 이 춘향아 나오라. 춘향이는 굴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아무런 줄을 모르고 포전님 생각이 간절어요.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인 따라서 갈까 보다 치쓴 사령들이 이리저리 야단이 났거늘 춘향이 깜짝 놀래 그제야 나오는디 아차 아차 차네 이런네 오날이 제3일 전구라더니 무슨 야단이 났나보다 내가 전일에 장방청펀순에게 인심을 과이런 뜨니 말은 울초리나 받으리라 제자다리 걸었던 유문 지우고 사돈 머리를 파득득 졸라매고 나간다 나간다 도로 나간다 어허 번수님 와계시오 이번 신년후 가셨더라더니 도둑이나 없이 오셨으며 새낫도 정사가 그것도 소절 뜬데 여기 손길을 부여 잡고 차수를 틀었네요 방금 두고 손길을 부여 잡고 이리와 뒤 그만 하는가 그러세 들어가세 내 방 그로 들어가세. 춘향의 몸이 손에 오니 마음이 낙수 춘빙 얼음 녹듯 스르르 풀어졌구나. 나도서 들어감세. 방으로 들어가 술상 차려 내놓으니 술 한 잔씩 잘 먹고 돈 성냥 내어주었겠다. 춘향이 할 일 없이 엄령이 지음하야 사령주를 따라 동원에 당도하니 사령들이 달려들어 춘향 현신이요. 이리 올라오라 해라. 춘향 올라오르신다. 그가 참 잘 생겼다. 어여쁘다 어여뻐. 계집이 어여쁘면 침머나가 한단 말을 과히 춘정하였더니 폐월 수화하던 태도 어느 너를 보았구나. 설도 문군 보랴하고 익주자사 자원하여 삼도몽을 꾼다더니 네 소문이 경향에 유명키로 내 밀양 서흥 마다하고 간신히 서두른 남은 무사하였겠다. 너 같은 저일석을 봉지를 띄었으나 녹엽 성음 자만지가 아직안이 되었으니 호주 탐하하던 말을 두목지 비하면 니게 다행하지? 니가 고서를 읽었다니 옛말을 들어보아라. 촉국 부인은 초왕의 첩이 되고 범신 여왕은 치백을 섬겼으니 너도 나를 섬겼으면 예양 충과 같을지라. 올라가신 도련님이 네 머리를 연쳤기로 그 도련님 가신 후에 청춘 공방할 수 있나 응당해부 있을 테니 큰달이냐 관석이냐 어려이 생각 말고 바른대로 일라라. 올라가신 도련님이 무심하여 서령 다시 안 찾으면 반첨저 분을 봐도 옥창행룡 지나갈 적 주야로 지키다가 황등유를 찾아가서 입이 훌륭 못이 없고 반죽지 정은비와 창우산 밝은 달에 놀아볼까 하옵나니 관속 한량의 그 말씀 소녀계는 탐치 않소. 사또 이 말 듣고 기특다 칭찬 후에 대여 보냈으면 간천무사가 좋을 텐디 생긴 것이 하도 어여쁘니 욕심이 잔뜩 나서 절자 하나를 가지고 흘러보는디. 호호, 이런 시절부터? 내분부 거절키는 간부 사정이 간결하여 필은 곡절이 있는 터이니 네 속에 절결 같아 형장 아래 기절하면 네 청춘이 속절없지. 중신은 불사이군이요 열여 불경 이부절을 수절이나 수절은 일반인지 수절에도 상하가 있어. 사또도 구군이 불행하여 외적이 집정하면 처가에 무릎을 꿇고 도인군을 섬기랄까. 마오마오 그리마오 천비 자식이라고 너무 마오. 보소 내 여봐라. 이년 당장 잡아내래. 예, 준영 잡아내려하신다. 사령. 예. 준영 잡아내려하신다. 예. 준영 잡아내렸어. 형님 불러. 형님. 형님 대령이오. 네 듣거라. 네. 춘향 전연에게 다짐받아 올려라. 살등 내 의등이 장가 속으로 부종관장지 엄령하고 능욕전전하니 죄당만사라.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춘향이 무대들고 벌벌벌벌벌벌벌벌 떠는디. 내가 죽기가 서러워 떠는 것도 아니오. 삿도가 무서워 떠는 것도 아니오. 한양 계신 서방님과 70당연 늙은 모를 못 보고 죽을 일을 생각하여 일신수조. 벌렁 벌렁 떨더니 한일자 마음 심자로 흉악한 악무로 딸려 이러구나. 동틀 들어 읊어봐라. 그리고 집장사령 불러. 집장사령. 집장사령 대령이오. 네 듣거라. 견현을 단매 학취를 부셔내야 망정이지. 만일 헛장을 하다가는 주장대로 찌를 테니 각별히 매우 쳐라. 어느 형이라 거역을 두오리까? 대매 뼈를 뼈올리기다. 집장사령! 거동을 보아라! 별현장 한나라물! 범수! 아르! 고르는구나. 이놈도 얕고 늙은 능청. 저놈도 얕고 늙은 능청. 그 중에 선제 배현놈 골라 얕고 천둥같이 어르르는구나. 좀 걱정 마라. 비부러질라. 차라 형장이 웬일이오. 어서 다를까 이리 사 Yeah. 나야. 이런 남으로 딸려 있나? 천년 착할 인봉하여 하옥시키도록 해. 에이, 춘향이 금칼 씌어 창방청에 내쳐놓으니 그때의 춘향 모는 춘향이 매맞아 기절했단 말을 듣고 실성 발광으로 들어오는디. 춘향 모친이 들어온다. 춘향 어머니 들어와. 춘향이가 죽었다니. 이게 웬일이여. 상방청 들어가니 춘향이 기절하여 정신없이 누웠구나. 춘향 모친 기가 맥혀. 아가 춘향아. 주가 두연이 영무지 위에요. 나도 마저 죽여줘. 여왕조치 실성방광 남지에서 찌른 다리 저대기 통굴 치둥굴 명기로 만작정은 되나. 사주인이는 춘향을 얻고 향단이는 갈머리 들고 얼어 기생투를 따라 목으로 내려갈 적어 춘향 원수로나 원수로나 돈일천이 원수로나. 네가 만일 죽게 되면 칠십당년들은 몸이 늙게 웃다고 한단 말이네. 사주인이 춘향을 오게 놓고 옥쇠를 지금 채워놓니 지고야 꿈꾸다리에 꿈 속에 잠겼구나. 양모 향단이 여러 기생들은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춘향만 옥방에 홀로 앉아 장판으로 울음을 운한디. 옥방이 험탄 말을 말로만 들었더니 험웃고 무서워라. 비단 노려 어디 두고 헌공 속이 웬일이며 오랑 음침 어디 두고 집토매가 웬일인고. 불며 호련이 잠이 들어 황금조를 찾아가서 입이 홀령 대원 후에 깜짝 놀랜 능구나 있었으면 이런 꼴을 안 보련만은 내가 이것이 웬일이라 한 말이냐. 모르고 주나 초동 사시절을 옥중에서 세월을 보낼 적고 그때여 도련님은 서울로 올라가서 굴공부 힘을 쓸때 주야 열심하여 장원급 지었구나. 어명을 수임받아 전라의사로 내려올 때 서리 욕졸 분발하시는디. 서리! 예. 너희들은 예서 내려 좌도로 연문하되 산다녀 익산보고 함열다녀 옥구보고 담양다녀 순창보고 김계대인으로 두루듣어 4월 15일날 남은 광할루로 대령하라. 부주용담 진안장수 운봉으로 들어다녀 관양순 천허양 나간 부성자흥 강해남 진수역으로 들어오듯 영암 나주원 무한 함경 능남 평화순 동북 광주로 들어다녀 꼭꼭 두시거는 부모 부려오는 놈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술 먹고 기주잡다 피세어 범하는 자 지적 빨아요. 4월 15일 날 남은 광할루로 대령하라. 그때의 의사 또는 서리 욕졸 중방 하인 각처로 분발하고 의사 변복을 차린 후 한무롱이를 돌아더니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5, 6월 농방 시절이라. 각댁 머슴들이 맥밥 맥주를 취하게 먹고 부잣집 모를 한번 심어보는디. 들은 후 농부들과 작별하고 한 무릉이를 돌아더니 이팔 청춘 총가가에가 시절가 부르면 올라온다. 후이가리노 기박의요 깊은 바위를 허거니와 춘향 신세도 불쌍하네. 올라가신 후관자의 이동경씨 편지 일장이 의사또 생각에 방자가 분명커늘 의사또 안목을 가리고 방자와 수의 수장을 하다가 춘향 편지를 보게 되었는디 편지 사형인 듯 구구절절히 간장을 도려낸 듯 목불 김견이게 되었던가 보더라. 편지의 끝에 아째아소 아째아 밑에 곧째야 쓰고 부처로니 아이고를 보내 무명지의 손가락을 나드드드깨트로 평사 나간 Yeah. 나도 이상하야 자세히 살펴보니 책실에서 모시고 있던 도련님이 분명커널. 아이고 서방지 소임방자눈분하니요 대감마님 경차구에 기치 안정후 생각에 저희가 관물을 오래 먹어 눈치가 비상한 놈이라 천기 누설 들까 하여 편지 한 장 얼른 써서 운봉으로 보낸 후에 박성치 올라서 나삼벌 부여 여의고 춤추는 화려 없더는 가는 봄빛을 했기난 하은했나 황혼을 승시하여 춘향집을 찾아가니 향당은 찌그러지고 몸체만 남은니 대문은 내 손으로 써붙인 부벽서 충성충자를 붙였더니 가운데 중자는 파라 마음 심자만 우려시 남았구나. 의사또 문제는 은신하야 그곳을 가만히 살펴보니 춘향모 향단이 칠성단을 모아놓고 지극정성으로 비는디 비난이다 비난이다 하나님 전 비난이다 올라가신 구간자제 이봉룡씨 절 다 감사나 아멘 사랑 장단간후수의허이요 내딸 존향을 살려줘 보시더니 내가 선영덕으로 의사인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덕이 절반도 더 되는구나. 그러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쌈을 당할 테니 내가 여기서 술 취한 사람 모양으로 거덜거리고 한번 불러볼 수밖에. 걔 아무도 없느냐 이루라 이루라 이루라. 향당에 나와보니 어떠한 거린 같은 사람이 서 있거늘 향당에 들어가. 마님 밖에서 어떤 거린이 찾나 보. 뭐 거리니 찾어? 저거리나 물새 모르나 저거리 알씨 못나 저거리 한번 본중 성간성에 나고 소불 못들었나 내 신수 불길다 야 꿀남 동녀다가 나를 응복한 지킬지에요 주군이 갇혀 생불 조사로 지냈는디 동냥은 무슨 동냥 눈치 없고 알 수 없고 속 없는 저거리 동냥 없네 어서 가서 어서 가 늙은이 막내요 허허 늙은이가 날 몰라 경세구경연하니 자네 본예가 고래시 세거 인두백거요 백발이 모두 반연이 되니 자네 길이 모두 마련인데 내가 왔네 나를 몰라 내가 자리를 못지하러 내는 저 무거지오 흥부지 흥부지 본디 내가 자리를 못지하러 늙은이 망해요 허허 늙은이가 날 몰라 내 성이 이가라 해도 날 몰라 이가라니 어떤 니가 서가온 성에 마른 니가 어리 간줄 내가로 자네는 성만 있고 이름은 없는가 늙은이 망년여 우리 장모가 망년 내가 왔니 장모 자네가 날 몰라 몰라니 맨날이요 나 모르는 내 오입쟁이도 아주 꾹꾹 눅더라 내딸 절진 주냥이가 양반 서방을 얻었다 공이 어디 비웠고요 내 집 온전히 다지 변서 행사 한마디는 아니오고 빙글 빙글 웃으며 여기 장모 장모라면 환장할 줄 알고 듣기실래 어서가서 그 장모 막내요 우리 장모가 막내 자네가 날 다녀 모른다고 언니 거주 성명 일러주세 한양 삼층 농사는 춘향 남군 이몽룡 그래도 자네가 난 몰라 춘향 모친님 말 듣고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의사똥 묵을 안고 이몽룡이라니 참으로 이몽룡인가? 어이 어디 좀 보세 왔구나 우리 사위 왔네 왔구나 우리 사위 왔어 간뜻님 말은 영영 있고 일장 수수와 돈절끼요 야속하다고 일도 또 어디로를 갔다 이제 와 하늘에서 똑똑 준다 안개에서 불꽃 못 쌌나 하운지다 기분돌기 구름 속에 쌓여와 춘수는 만사태기라더니 물이 깊어서 이제 와 들어간 새 사람아 이제 와서 주저가오는 날 들어가지 들어가세 이 방으로 들어가세. 아이고 예, 양단아 서울로 서방님이 오셨다. 양단이 통통 나오면서 소녀 향단이 문안이요 대감마마 행차우에 기체 안정하옵시며 서방님도 먼 길로 모독이나 없이 오시니까 살려줘 사려주 오냐 향단아 우리 따라 내가 아무리 이 모양이 되었은들 술을 마너으시 죽는 꼴을 보겠느냐 우지를 말라는 우리 마라 준비로다 준비로구나 내 양단이 준비로다. 예 양단아 시장하다 밥이 끄든 한 수로 가져오너. 예 양단아 우선 급한 게 촛불이다. 촛불 하나 가지고 오너라.